성경에는 사복음이 있지만 현실에는 하나의 복음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는 내가 복음. 이것이 복인지 독인지 고민하는 나이롱 크리스천을 위한 방송 내가 복음이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전 세계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네, 한 주 동안 안녕히 계셨습니까? 저는 내가 복음이다의 프로듀싱과 진행을 맡은 김지명 PD입니다. 오늘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네, 양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삼프로 목사 양희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우리 신도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후방주의 신학의 창시자. 네, 신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후방주의라고. 네. 이제 창시자가 되셨는데 네. 그 정확히 뭐예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의미는 알겠는데 아니 그 무슨 남초 사이트 이런 데 가면요. 네. 그 움짤이라 그래 가지고 약간 야한 사진을 올려 놔요. 네. 거기 이제 공백이 있어요. 공백. 공백 위에다가 후방주의라고 써 있어요. 네. 아니 그거는 아는데 네네. 그 후방주의를 이제 제목에다도 붙이고 네네. 그건 아는데 네. 후방주의 신학은 어떤 신학을 할 때 그렇게 되는 건가? 넘어가자. 이걸 누가 궁금해하겠어, 이걸. 아니, 궁금한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래요? 아니, 나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아니, 무슨 또, 응? 순수하신 척 하신다, 또. 아니, 난 그 말을 진짜로 여기서 처음 들었고, 후방주의란 말을. 네. 엄빠주의 안 들어보셨어요? 몰라, 엄빠주의? 그것도. 엄빠주의. 엄마, 아빠주의. 엄마, 아빠주의. 그건 뭐야? 그러니까 애들이 주의하라고. 주의하라고. 그러니까 게시물을 클릭하기 전에, 이 게시물에는, 몇 세 이상의 게시물이 들어 있으니 무슨 말인지 알았어 이제 후방을 주의해라. 네. 그래서 나도 후방 주인 그때 얘기해서 알았는데 엄빠 주인 또 뭐야 이게 또 그렇게. 네. 오늘 저 일단 셋이 모였고요. 네. 오늘은 특집이죠. 네. 네, 특집이라서 일단 셋이 모였고 우리 이제 본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저희 광고를 할게 미리 좀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광고를. 네. 저희가 이제 카타콤 장소를 구하기 전에 네네. 저 예배하는 교회 지금 예배해 드리고 있는 장소가 맑은샘 교회 교대에서 드렸었죠. 네네. 이제 또 옮깁니다. 임시로. 네, 임시로. 네. 7월부터는 역삼동에 네. 이라이의 라일락 정원. 네. 네, 여기서 이제 주일 매주 주일 11시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요. 네. 이제 카타콤 예배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네. 저희가 이제 예배하는 교회 예배라기보다 이제는 저희 카타콤 장소가 생기면은 네. 하고 싶었던 예배가 있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문화도 있고 좀 뭔가 참여할 수 있는 예배. 네. 다 같이. 예. 그래서 그리고 샘플을 이거 이제 뭐 베타 테스트라고 하죠. 네. 흔히 말하는. 그래서 이라이의 라일락 정원에서 7월부터 이제 샘플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예배하는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아예 안 쓰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뭐 예배하는 교회를 출석하시는 게 아니고 카타콤 교회. 예배를 참석하시는 거죠. 그럼 예배하는 교회 뭐 고별 예배라도 아니 또 이제 또 예배는 또 따로 있어요. 또 아 따로 있어요. 그럼 계속 있어요. 예. 뭐 이제 뭐 양 목사님이 이제 깊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도 또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아직 장소가 없으니까 뭘 하고 싶어도 이게 뭐 지금 힘든 네. 상황이라서 네. 우선은 일단은 카타콤 예배를 빨리 이거 좀 오픈을 해서 열린 네. 예배로 좀 같이 드려야 되겠다. 좀 형식이 좀 다르죠? 네. 아니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찬양을 이제 제가 쭉 하고 네. 또 설교하고 또 찬양하고 이제 이런 형식이었잖아요. 그렇죠. 예배가. 네. 근데 이제 우리 또 음악하는 형제가 있잖아. 아, 그렇죠. 우리 뭐 어마어마하신 분도 네. 계세요. 아, 많죠. 네. 네. 그 이제 우리 태연 형제인데 태연 네. 형제한테 시켰더니 유리상자 노래를 부르겠다고 이렇게. 예배 중에. 네. 송리스트의 유리상자. 유리상자. 사랑해도 될까요를.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동성애 롤인 코드가 아닌가. 우리 사랑해도 될까요? 그런.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제목만 보고. 여기서까지 이렇게 계속까지 이런 걸 해도 해야 되나. 뭐 일단은 뭐 일단 둬봐. 네, 일단은 뭐 의도가 있겠죠. 네, 뭐 그래서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네. 네, 그런 예배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7월에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고 네, 이 이라이 여기도 이제 좀 장소가 조만간 계약이 완료라는 네네네네. 얘기가 있던데요. 그래서 네. 저희가 어느 정도 시간 있나요? 뭐 한두 달 정도. 한두 달 정도 될 것 같아서 그 안에는 카타콤 장소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 내복대한 단원들께서도 많이 알아봐 주시고 하는데 네. 지금 마땅한 장소가 아직 쉽진 않아요. 뭐 결국 그렇죠. 결국 돈 때문에 네. 예, 그 좀 가격에 대한 것 때문에 좀 저항이 높아서 그렇긴 한데 좀 더 알아봐 주시면은 네. 예, 저희가 좀 그 돌아다니면서 확인하고 네. 뭐 적어도 한 7월 초에는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초 빨리 해야죠. 7월 초 지금이 7월 초인데 그러니까 2주 아니, 네. 둘째 주까지는 7월 안에는 결정을 해야 네, 결정을 해서 네. 뭐 인테리어도 들어가고 해야 되면 시간이 꽤 걸리니까 네. 어쨌든 빨리 결정을 하기로 예, 하니까 좀 주변에 상가 이런 데 부동산 좀 알아봐 주시면은 네. 그 뭐 조건은 저희 카페 올려드렸으니까요. 네네. 그거 보시고 맞는 장소 좀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광고나 소개 여기까지 하고 오프닝 여기까지 하고 광고 듣고 예, 본 주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운드 제작 전문 왕자비트입니다. 왕자비트. 사운드 기획부터 제작까지 BDM 효과음 모든 사운드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 왕자비트. 지금 바로 왕자비트의 무료 음악을 이용해보세요. 네. 오늘 주제는 핫한 주제죠. So hot하죠. 네. 뭐 핫하다기보다 이거는 뭐 지금 말이 많아요. 네, 너무 말이 많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제 페이스북 보면 네. 거의 한 절반 이상은 이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피드 네. 들어가면 네,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보면은 온통 이 얘기고. 오늘 예, 동성애 특집입니다. 네. 네, 요즘 인터넷에 무지개가 많아지고 있어요. 네. 네. SNS 프로 친구들의 프로필 사진이 무지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나도 그게 뭔지도 몰랐어. 네. 그러다 엊그제 알았는데. 네. 그래서 그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네. 뭐 카톡이라든지 인스타그램 여기에 네. 프로필 사진이 무지개가 등장하는데 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게 뭐지라는 분들 계셨을 텐데 이 무지개의 의미는 LGBT 네. 아세요 목사님? LG 삼성 자꾸 사담소 드립 여기로 갖고 오지 말라고 해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네 그렇죠 네 바이섹슈얼은 양성애자예요. 아, 이게 또 잘 알아. 네. 그쪽은 좀 빠삭하죠. 성소수자들의 네. 어떤 성적 다양성을 상징하는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성소수자들이 인권이 차별 없이 존중받아야 된다는 의미고요. 지난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헌이라는 네. 결과가 나왔죠. 네. 그래서 이거를 또 축하는 의미 그리고 또 존중하자는 그렇죠. 의미로 지금 여러 예 분들이 네. 예 무지개를 사용해서 프로필을 바꾸고 있습니다. 네. 네. 신도사님 바꾸셨어요? 저는 아직 안 바꿨어요. 아직 안 바꿨다. 바꿀 예정이 있으신 건가요? 저는 굳이 그렇게 또 하고 싶진 또 않아요. 아, 그러세요? 뭐 제 입장도 있지만은 네. 굳이 드러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진 또 않아요. 네. 그렇군요. 왜냐면 아직 교계의 미를 못 버리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들어가야 되니까 목사 안수는 받아야 된다. 그렇죠. 네. 목사님은 나? 네. 나는 뭐 그런 전혀 생각은 없어요. 양 목사님은 정말 관심이 없죠. 네. 오늘 이 방송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동성애자도 아닌데 이 방송을 내가 왜 해야 되냐. 전혀 나는 전혀 관심 없거든. 전혀 관심 없는 거 왜 해야 되냐. 그래서 이거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뜨거운 논란이라서 해야 됩니다. 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셋만 진행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최초로 초특급 게스트죠. 아 초특급이라기보다 일단 띄워봐. 그건 뭐야? 일단 띄우고 시작하자 이거죠. 초특급은 아니고 뭘 매맞는다 그러나. 처음이죠. 이런 경우는 저희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일면식이 없는. 그렇죠. 그렇죠. 네. 전혀 일면식이 없는 게스트를 처음으로 초대한 것 같아요. 모험이죠 모험. 모험. 아니, 그리고 더구나 네. 거의 무명이잖아. 아, 뭐 무명 수준이 아니고 그쵸 무명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대부분 게스트 초대할 때 나도 네. 일면식이 없었죠. 그러나 이제 그래도 좀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분들 네. 모셔오기도 하고 제가 페이스북 쪽지 보내가지고 이야기 막. 아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뭐 네. 아는 사이를 부른 건 아니죠. 노네임드. 네, 노네임드. 그래서 모셨는데 일단 소개부터 드리고 네, 네.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의 숨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오 이름이 진짜 이쁘다. 네, 나무의 숨. 그래갖고 나무의 저는 숨. 나무의 숨 해가지고 저기 어디 저기 가평이나 뭐 이쪽의 교회가 그쪽에 네. 지역 기반을 두신 분이 아닌가 했는데 방배동에 계세요. 방배동. 네, 그래서 방배동에 나무가 많이 없을 텐데 거기 계시나 했는데 우리 나무의 숨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네. 김봉현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름 없는 네. 일면식도 없는 네. 초특급 게스트 네. 네, 김봉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송은 처음이신가요? 예, 방송은 처음이에요. 네. 근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예. 팟캐스트에 방송에 있으시던데 김봉현 목사의 주일설교 해가지고 아, 그건 뭐 방송이라고 할 수 없고 그냥 네. 설교 공유하는 차원에서 올리는 차원에서 예, 올리는 네.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네. 방송이랑은 좀 다르고요. 네. 뭐 다른 방송은 거의 경험이 없으신 예. 저는 일명식 없는 네. 일명식 때문에 네. 아, 이런 건 처음 저는 일단 제일 궁금해서 와본 게 제일 크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습니다. 아, 뭐,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가 예, 신기해서 네. 어떻게 하시고 계시나 궁금한 것도 있고요. 네. 저희 닉네임 그, 있어야지. 닉네임 아, 하루온 사람도 닉네임 네. 여기는 무조건 닉네임을 만들고 아, 가야 되거든요. 그래요? 그럼 굳이 부담 주지 마. 갑자기 그럼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그거 하세요 그냥 일면식 하세요. 일면식. 아 그렇구나. 일면식 네. 봉 목사님. 네. 우리 김봉현 목사님이 제가 이제 초대한 제가 이제 초대를 했는 섭외를 했는데 네. 저희 그 그룹 있죠 페이스북 그룹에 네. 동성애 요 이야기가 지금 막 뜨거워지니까 네. 뭐 저희 내복단 안에서도 막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하니까 게시물을 하나 공유를 해갖고 올렸어요. 제가 쓰고 싶었는데 네. 귀찮고. 네. 또 돌을 또 제가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쭉 보다가 네. 저랑 생각이 제일 좀 비슷하신 분을 이렇게 훑어보다가 네. 걸리신 거죠. 아 이분 괜찮다. 방패막이로. 그렇죠. 이런. 욕을 하려면 이 사람을 욕해라. 그렇죠. 이런 걸 방송을 시작하고 가르쳐주는구나. 저희도 사실 오늘 굳이 이 무명을 데리고 괜히 이거 내가 복음이다 니네들의 입장 아니 김봉현 목사 입장이다 이런 얘기를 섭외를 할 때 해야지 원래 그런 거예요 이 바닥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정리를 또 잘 해주셨어요 예, 농담이고 네. 좋았어 예, 정리를 잘 해주셔서 두 가지 입장에서 다 얘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 주 내가 복음이다에서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동성애 반대론자와 옹호론자들의 주장을 알아보고 네. 또 무엇이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는지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까지 저희가 오늘은 이 주제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네, 균형 잡힌 시각으로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베이스에는 사랑이 깔린 네. 중요하죠 네. 이런 방송을 한번 해보자 만들어야 되겠다 네. 해서 오늘 예, 많은 준비를 하고 네? 네. 네. 네. 많은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네. 네. 일단 옹호론자들과 반대론자 이 둘의 싸움이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은. 네, 네. 이게 타협점이 없어요. 어떠세요? 그 그렇죠? 목사님 글 올리고 나서 페이스북에 네. 또 이제 교회 청년이 아마 글을 제가 댓글을 또 단골 때 또 본 것 같은데. 네. 청년이었나요? 아니면은 뭐 아시는 분이세요? 아, 어떤 댓글? 저한테 뭐라고 하신 분? 뭐, 예, 그래, 예. 네. 아니, 목사님이세요? 아, 후배 목사님이세요? 후배 목사님이세요? 아, 봤다. 그러니까 네. 이제 서로 이제 두 분 다 이제 어쨌든 아는 사이니까 예의 있게 이제 네. 우리 카사콤의 댓글과는 사뭇 다르게 아무래도 페이지보다는 개인 타임라인이니까 네. 서로 이제 예의 있게 존중을 해가면서 이제 대화를 하셨지만 제 3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칼이 날라다녔다.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저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렇죠. 네. 뭐 또 그런 거 오늘 이번 사건 말고도 뭐 평소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그런 뭐 에피소드라든지 그런 의견 대립이 있으셨나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중간 쪽에 의견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는 만약에 한쪽에 가 있는 사람들끼리라면 네. 타협이 없죠. 거의 타협이 안 되는 네, 것 같더라고요. 타협이 없고 굉장히 심하게 부딪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원래 이런 일이 지금 이제 일종의 이슈가 되고 과도기가 되는 네. 뭔가 시대가 변해가고 있는 흐름에서는 네. 타협이나 접점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오늘 내가 이제 나도 그래서 네. 내가 이제 우리 교수님이 네. 그 내 타임라인을 계속 보셨나 봐. 총장 출신 교수님이. 아, 네네. 근데 뜬금없이 진짜 뜬금없이 네. 밤에 문자가 집사람하고 이제 밤에 걷고 있는데 문자가 하나 띄고 온 거야. 네. 너는 왜 동성애에 대해서 말 안 하냐? 딱 문자가 이렇게 온 거야. 그런 것 같은데? 너 누구 편이냐, 뭐 약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면서 네. 왜 동성애에 대한 얘기는 안 하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이거는 지금 누구가 뭐라고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게임과 상황이기 때문에 괜히 이야기를 해봤자 네. 그런 상황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그냥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리고 부스럼 만들지 않겠다. 그리고 부스럼이라기보다도 네. 대세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말해봤자. 응. 대세가 기우면 그쪽으로 붙겠다.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자.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제가 기획 의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오늘 이 방송의 기획은요. 옹호론자들과 반대론자들의 네. 어떤 그 중간 합의점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 방송이에요. 오늘은. 될까? 네.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능할 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뭐 비난하자는 방송이 아니고 네. 분명히 극단으로 치닫는 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균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좀 그 균형을 좀 찾아볼 수 있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의미에서 오늘 기획 의도를 그냥 밝히고 예, 바로 이거는 제가 왜 밝히냐면은 제가 비만은 죄다 이거 한번 돌려까기를 시전했는데 진짜 비만이신 분들이 너무 욕을 하는 거죠. 저도 비만이에요. 그 부분이 되게 비만이에요, 얘. 저 80kg예요. 그런데 너무 돌려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건 직구. 이거는 몸쪽 그냥 딱 깊숙한 직구로 가야 돌직구로 가야 되겠다 해서 그 기획 의도를 밝히고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옹호론자들부터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반대론자들 얘기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좀 품어주시는 분들. 품어주시는 분들. 동성애를 방어해주시는. 옹호론자들. 그렇죠. 예, 네. 옹호론자들의 그러면 이야기부터 하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론자들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 옹호론자들의 큰 세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네. 교리라고 쓰셨는데. 예, 예. 제가 봤을 땐 교리라기보다도 좀 논리였던 것 같아요. 예, 그쵸. 예, 예, 논리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첫 번째 논리가 이거예요. 모든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수용되어야 한다. 이미 자연적으로 존재하는데 그들에게 너희는 존재 자체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폭력이며 미개한 행동이다. 네. 자주 하는 얘기죠. 예. 옹호론자들이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성애자라는 게 선천적으로 네. 자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건데 왜 이거를 죄라고 하면서 그 삶 자체가 죄다. 또는 그 동성애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형벌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옹호론자들이 아니 이미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거를 어떻게 그걸 죄라고 할 수 있느냐. 요 입장이거든요. 예, 김봉희 목사님 이제 요 입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얘기를 할 텐데. 네. 네. 근데 아까 기획 의도가 중간에 화해점을 찾는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거는 결국 우리가 양쪽을 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양쪽을.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양쪽에서 돌을 맞게 되지 않을까? 네. 일단 까는 건 같이 까고요. 네. 돌 맞는 건 목사님, 네. 김봉희 목사님이 맞는 거죠. 오늘 부른 의도를 모르시지 않습니까? 어떡할 말에. 이제 노 네임들 불러서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것도 방송 권력인데?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게 능력이에요. 얘는 제 생각을 그냥 얘기하는 거고. 네네네. 근데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언뜻 들어보면 굉장히 따뜻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가 사랑하리 그쵸. 약간. 존재가 없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네.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네. 저희 극단적인 네. 예 좋아합니다. 좋아요. 극단적인 네. 예를 들어보면 네. 일단은 근데 일단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사이코패스가 존재한다. 그분들 태어나면서부터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아, 진짜요? 그렇죠. 그럼요. 네. 사이코패스의 상당 부분은 네. 후천적인 것보다는 선천적인 영향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 이분이 존재하니까 네. 이분은 원래 타인의 감성을 공감하지 못하게 존재하시고 네. 그러니까 이분은 이기적으로 누군가를 공격하시는 게 자연스럽고 이게 신인류다. 신인류. 신인류다 이렇게 제3의 성 신인류란 얘기잖아요. 일단 신인류다. 뭐 길에서 네. 막 칼로 네. 푹 찌르는데 어, 저 사람이 신인류야. 이렇게 거.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소아성애자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성적인 부분을 얘기한다면 어떤 네. 부분들은 정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죠. 네. 네. 나는 왜 성인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지 않고 어린아이에게 그러나. 네. 그렇죠. 그런 게 있죠. 내 존재를 수용하자. 이렇게 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러면 제3자 입장에 그런 그거에 대해서 아, 저분들이 그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근데 그거의 논리가 이제 뭐냐면은 옹호론자 입장에서는 아니 사이코패스나 소아성애자들은 어떤 사회의 규범을 해치고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데 통성애자가 무슨 피해를 주느냐. 그거를 똑같이 보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죠. 그 부분이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으면 굉장히 불쾌하시지만 네. 거기서도 이미 그분들이 한 가지 논리를 쓰고 있다는 게 나타나는 게 네. 그러니까는 모든 세상에 있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아야 되거나 존재가 갱신돼야 되는 건데 네.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존재니까 내버려 두자라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네. 처음에 그 시적인 낭만적인 문장이랑 되게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죠. 모든 그러니까, 존재하는 그쵸. 것을 수용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걸 왜 그렇게 뭐라고 하느냐라는 실용주의적 관점이라는 거죠, 사실은. 네. 실용주의적인. 네. 그러니까 완전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아름다운 어떤 모든 네,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아름답다라는 게 아니고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는 선까지만.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요거는 처음에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랑은 조금 반대되는. 그렇죠. 이제 네. 이런 부분이 약간 불쾌할 수 있는 게 네. 원래 뭐 야당일 때는 되게 정부 정책 비판하다가 네. 뭐 그러면 안 된다. 뭐 국가 국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렇죠. 네. 갑자기 자기가 네. 딱 그 입장에 섰을 때는 언제 그런 얘기를 하나는 듯이 하면 네. 그 문장 자체는 되게 아름다워도 네. 이 일관성이 없는 부분 때문에 불편해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존재를 수용해야 된다 아름다운 논리를 써도 네. 그분들이 다른 부분에서 다 그런 논리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러면 들을 때 유리할 때만 쓰는 거기 때문에 좀 정치적이라고 그렇죠. 보여주고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아무것도 비판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네. 사이코패스도 다 존중받아야 되는 거고. 다 품어주면. 다 품어주면. 존재하는 네. 한 모든 것은. 네.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수용되어야 한다. 이 말은 쓰면 안 되는 거죠. 네, 논리에 맞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 죄와 악이 존재하잖아요. 네. 실존하는 건데 그 죄와 악에 대한 것도 품어줘야 되는 그런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뭐 극단적인 예로 뭐 사이코패스를 드셨지만 극단적이죠. 네. 뭐 예를 들어서 극단적이지 않은 예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 거를 다 포함하기에는 어려운 논리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뭐 다 성향이나 성질을 타고 나는 건데 그 안에는 죄성이 숨어 다들 숨어 그쵸. 있잖아요. 근데 그걸 타고 났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뭐 욕심을 좀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면은 남들보다 성향을 그렇게 타고 내놨어요. 근데 그렇게 태어났다고 해서 뭐 모든 존재하는 건 다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못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이게 첫 번째 이제 옹호론자들의 어떤 논리 중에 가장 문제점이 되는 네. 문제가 되는 뭐 문제라기보다 좀 이제 말이 좀 미약한 논리가 네, 미약한 논리적인. 네. 그런 거였고 두 번째는 이런 거죠. 모든 사람의 성적 정체성은 억압이 아니라 수용의 대상이다. 네, 이것도 거의 비슷한 논리인데, 그러니까 성에 대한 정체성은 존중 무조건 존중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선택한 게 아니고 타고났기 때문에 이것도 일반적으로 또 예를 들게 되는데 이거 뭐 후방주의 신학 하시면 잘하실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많은 네. 남자들의 성 정체성은 네. 젊고 이쁘고 새로운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네 특히 새로운 여자죠. 맞아.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 네,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아요. 네. 아니 모두는 아니고 네, 네, 네. 하여튼 목사님은 아까 대답 안 하셨어요. 두 분만 대답. 나도 그런데 참지 네. 참는 것뿐이지. 네, 그렇죠. 네. 그게 그 사실은 참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참아요. 저도 이상하게 됐어. 참아요. 네, 네. 그런 남자들의 성 정체성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네. 근데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을 억압하고 살아가다가 아, 내가 내 자신을 부정하고 살아왔구나. 그동안. 나의 진정한 나의 자신 성적 정체성을 찾자. 네. 내 사회적 억압과 강제적 억압에서 자유하자. 아. 난 이제부터 젊고 어리고 새로 만난 애를 찾아 나서겠다. 네. 난 남봉을 부를 거야. 난 남봉꾼이 될 거야. 인정해. 뭐 이런 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살았구나. 아, 그렇죠. 어, 여태까지 나는 그래 나는 젊고 어린 여자가 좋아. 그게 내 진심이야. 그게. 이게 내 진심이고 어. 이게 살아있는 나 나야. 나야. 자연인이야. 자연인의 나야. 네. I am.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만약에 살아간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정체성이라는 단어 쓸 때는 네. 그 사람 어떤 전인격에 대해서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전인격적 정체성에 하부구조로 성적 정체성을 논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자기의 전인격적 정체성에 따라서 네. 이걸 좀 참아야 될 때면 참고 절제해야 될 때는 절제하고 네. 여러 가지 판단을 병행해서 하는 것이지 네. 자기 성적 정체성, 자기가 성적 욕망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자기를 수용하는 것이고 그것을 좀 왜곡하거나 그 사람 네. 표현을 왜곡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네. 일정 부분 조정하거나 억압하거나 하는 것들을 네. 자기 부정이라고 표현하는 논리는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논리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그거죠. 이제 동성애자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뭐 크게 뭐 학대를 받았거나 뭐 네. 성폭행을 당했거나 어떤 뭐 사랑이 뭐 결여된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는데도 그러니까 자꾸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들어가면서 본인이 자꾸 남자한테 예를 들어 남자한테 남자한테 네. 자꾸 이제 마음이 생기고 네. 성적 매력을 느끼기 시작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약간 안 좋게 보이니까 네. 꾹꾹 누르면서 살았겠죠. 근데 어느 날 본인이 야 이거는 아니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아성애자처럼 이건 내가 아니야. 그래 나는 동성애자다라고 하면서 커밍아웃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그거를 수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그게 생성되는 거지. 네. 그것만 얘기하면서 그걸 자유라고 얘기하는 건 좀 비약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욕구가 만약에 있다면은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고 더 중요한 인격적인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아울러서 얘기를 해야지 네. 성적인 정체성만 가지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게 옳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네, 그쵸. 네, 그 말씀을 해주시는 네네.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그 옹호론자들의 논리였고요. 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약간 인권 쪽으로 넘어갑니다. 인권. 네. 동성애자들도 사람이며 사회의 일원이다. 그들은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들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인간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보호되어야 한다. 존중되어야 된다. 네. 요 얘기인데 요거에 대해서도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그 문장 자체는 되게 맞는데 네. 이제 요것도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네. 그냥 재소자 인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신 분들에 네. 대한 네. 인권. 네. 그러니까 그분이 살인을 하셨건 사기를 치셨건 어떤 범죄를 하셨더라도 네. 그분이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가시는 상황이 되셨더라도 그 사람이 인간인 한 네. 받아야 되는 존중이라는 게 있다는 게 재소자 인권이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개념은 그가 지금 갖고 있는 의견이나 태도를 그냥 수용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틀리고 혹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네. 그래도 우리는 인간이라는 보편성 속에 있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인간으로서의 대우는 존중해야 돼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네. 동성애자 쪽에서는 이걸 되게 이 단어를 되게 교묘하게 사용하는 부분이 네.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래 동성애 인권을 옹호해야지라고 네. 얘기하는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는 동의해요. 네. 동성애 인권을 옹호해야죠. 네. 그 사람이 동성애자 인권 다음에 동성애자는 이유 때문에 공격받고 그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건 존중을 해야 되는데 동성애 쪽 그룹에서는 단어를 묘하게 정의를 차용시키는 게 네. 동성애자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게 네. 그러니까 아, 넌 동성애자구나. 네.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게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동성애자들은 약자, 사회적인 약자니까 그들의 의견을 다 들어주는 게 보호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존중해 주는 건 아니다. 그럼요. 예. 네. 근데 이제 모두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 아니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옹호론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의견을 다 수용해 주는 게 존중해 주는 것이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제 뭐 집회도 하고 네. 뭐 시위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무지개를 인정해야 네. 동성애 인권을 인정하는 거다. 네.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당신은 혐오주의자다. 약간 이런 식의 구도를 짜버리니까. 네. 사실은 이건 되게 무슨 옛날에 70년대 빨갱이 구도처럼 네. 우리 편이 아니면 네. 다 빨갱이다. 아. 그래서 뭐 평등을 얘기하면 다 빨갱이다 이렇게 네. 갔던 것처럼 우리 식의 의견만을 너무 그때 부화시키는 네.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것도 좀 논리가 좀 너무 공격적인 논리들을 많이 쓰신다는 아. 거죠. 네. 역차별일 수도 있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역차별의 느낌이 좀 있어요. 이 부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지금 많은 뭐 탄압을 받고 있고 핍박도 네. 받고 있고 이게 사회적인 시선도 좋진 않고 우리나라에선. 네. 그렇다 보니까 이미 약자다 보니까 왠지 그들의 부탁은 다 들어주는 게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어쨌든 옹호론자들의 어떤 논리 지금 세 가지를 딱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간이 없어요. 이 논리에 이거 아니면 이거다. 그쵸. 아까 동 아니면 모식의 논리로 그걸 교묘하게 좀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예,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고요. 이분들이 네. 국정원에서 나왔나? 뭐 이제 옹호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근데 많지는 않아요, 사실 옹호하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교계에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 옹호하시는 분들의 어떤 논리를 댓글이나 이런 데 보면은 지금 이 세 가지 안에 거의 다 껴 들어가거든요. 네. 대부분은. 네. 그런데 이제 뭔가 나는 착하고 너네들은 나쁘다. 이런 프레임들도 좀 있고. 네, 있죠. 네.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너네는 나쁜 놈이다. 뭐 이런 프레임들도 좀 있고. 그러니까 되게 역설적인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쵸? 그들도 사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완전 그렇죠. 완전 역설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네. 자기가 존중하는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네는 왜 수용하지 않냐 그러면서 그들도 우리를 수용하지 같은 않는 같은 프레임으로 우리를 보는. 같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역설적이다 이게 정말. 그래서 그러네. 네. 뭐 이제 자세한 이제 디테일한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 옹호하는 옹호하는 분들에게는. 네. 네. 그러고 내가 우리 그 카톡방에 보니까 우리 교회 건반 반주자가 무지개네. 프로필이. 저 우리 교인 청년들 꽤 있어요. 그래요? 네. 꽤 있습니다. 그럼 내가 무지개 했다고 뭐라고 해야 되나? 뭘 뭐라고 하세요? 그건 그건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랑의 자유를 침해하신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뭐라고 한 적 있어요. 저희 교인 중에 이제 청년 제 동생 청년 남자 청년 있는데 무지개로 프로필을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이제 바꾸려면은 그걸 잘 바꿔야 되는데 긴 사진에다가 그러니까 왜 프로필은 대부분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러면 이쁘게 빨주노초 파란보를 이렇게 그 비율에 맞게 넣어야 되는데 자기의 긴 사진에다가 빨주노초 파란보를 넣고 윗부분만 사각형으로 잘라갖고 집어넣으니까 레게가 됐어. 이게 자메이카가 돼버렸어. 이게 반말리가 됐어. 기술상 조언. 제대로 해라 하려면. 제대로 해라.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다 보여줘야 되는데 그 레게 색상만 다 그 자메이카. 그렇게 내가 야 이거는 레게인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크롭을 할지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렵네요. 그래서 할 거면 제대로 해라. 이게 딱 보니까 완전 레게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이쁘게 녹색,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해가지고 딱 레게 모양이더라고요. 아무튼 동성애를 옹호하시는 분이 요 세 가지 프레임 잘 생각을 하면서 네. 또 자기 주장을 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핵심은 수용인 것 같아요. 왜 수용을 안 하느냐. 이 세 가지 다 그 앵이거든요. 그렇죠. 네. 왜 그들의 자연적인 탄생, 그러니까 생명을 왜 수용하지 않고 그들의 어떤 자연적인 욕구인 성 정체성을 왜 수용하지 않고 그들이 결혼하고 합법적으로 결혼하고 입양하고 싶다는데 그걸 왜 수용하지 않느냐. 결국 이 세 가지의 키워드는 다 수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수용하지 않아서 오히려 역으로 이제 또 공격을 하는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가 포스트 모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현대의 후기. 네. 후기 현대사회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 있어요. 그 포스트 모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절대성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안 먹히는 시대.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네. 이제 이게 모던한 사고고 네. 포스트 모던에서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지만 뭐 어쨌다고 제3의 성이 있을 수 네, 있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절대성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실은 동성애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로마 시대에도 네. 있었고 네. 또 나와 또 이게 언제든지 있었는데 이것이 네. 이 시대와 맞물려서 이것이 큰 하나의 이슈가 된 거죠. 포스트 모던한 사회에서. 네. 이게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네. 참 어려운 문제이고 그러나 그런 만큼 참 이게 어렵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뭐 저도 뭐라고 딱히 말을 못 하겠어.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그 반대론자들의 논리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반대론자가 많죠. 지금 보면은 교계에서는 뭐 거의 뭐 정확히 몇 프로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달리는 댓글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뭐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게임 옹호론자와 반대론자들은 거의 게임이 안 되는 수준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제가 볼 때는 기독교인 중에 진보적인 사람은 한 10%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아, 그럼 9대 1 정도 보신다. 네. 그렇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진보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옹호할 거고. 네. 보수적인 분들은 당연히 반대 입장에 설 것이고. 네, 그렇죠. 네. 그러지 않을까? 그 반대론자들의 어떤 논리도 좀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것도. 네. 네, 이것도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성경적인 논리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신체적인 논리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정신적인 논리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우선 성경적인 논리부터 좀 볼게요. 성경적인 논리는 이제 반대론자들의 입장입니다. 동성애는 성경이 말하는 명백한 죄며 망조의 현상이다. 대한민국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기를 우리는 원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성애자들은 다 처단해야 된다. 수용대에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음지에서 예전에 하던 대로 해라. 아, 그래. 기어 나오지 말아라. 기어 나오지 말아라. 꼴보기 싫어. 눈에 보이지 마라. 네, 눈에, 내 눈에, 내 눈에 들어오지 마. 네. 요 논리거든요. 성경, 목사님, 양 목사님. 네. 이제부터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부터 검증 들어갑니다. 자, 동성애. 왜 나한테 그래요? 저기 막 새로 오신 분한테 내가 오늘 담당인가? 아 그럼 두 분 목사님 입장 다 물어볼게요. 그러면 자 동성애 일단 양 목사님부터. 네. 성경이 말하는 명백한 죄인가요? 동성애가? 네. 죄죠. 죄다. 죄라고 네. 안 할 수가 없죠. 네 여기까지. 그러나? 네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네, 그러나? 네. 동성애의 종류가 전 다르다고 보니까 네. 그 이야기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김 목사님. 아, 죄죠. 네. 죄다. 네, 죄죠. 네. 근데 아까 양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동성애를 한 그룹으로 넣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네. 네. 그룹을. 네. 신도사님은 뭐 전도사니까 뭐 물어봤죠. 야 이씨. 자, 신도사님. 자, 네. 동성애 죄입니까? 아, 기분 나빠서 대도 안 할래요. 말씀하세요. 저도 죄죠. 이거 왠지야 느낌이 내가 쟤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네 끌려와서 사상 검증 받는 사람 같아. 뭐 내가 뭐 김정일 개객기라도 뭐 하라는 것도 아닌데 어거지로 지금 자 그냥 죄죠. 있는 그대로 본인의 생각. 아, 성경이 죄라고 말하고 있죠. 네 본인 생각.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된다. 길을 열어주세요. 네 계속으로. 자 요 논리가 이 뒤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이 그 망조다. 여러 이제 성경에서 동성애가 한 5번 정도 등장을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찾아봤더니 대부분 이제 타락의 징조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동성애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동성애가 합헌이 되고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이 된다면은 대한민국은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배출될 것이며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제 망하게 된다. 요 논리로 지금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김 목사님, 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죄다 아니다의 논의는 사실은 메인은 아니고 네. 그럼 이게 사실은 수많은 죄들이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네. 근데 동성애라는 죄를 기존 이 반대파들은 특별한 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최종 알람이다. 동성애마저 네. 일어나면 그다음은 심판이다. 네. 마지노선으로 보는 마지노선이다. 망조의 행선이다. 네. 약간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네. 일단 두 가지가 한 가지는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제일 메인 사건인데 그렇게 네. 생각하게 되는 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스토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동성애자라기보다 이제 양성애자들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런가요? 너와 상관하겠다. 네. 그런 거죠. 아, 그리고 왜냐면 양성애자였어요? 왜 야곱이 딸을 던져주려고 그랬었는데 네. 그것 자체가 이들이 여자도 상대한다는 걸 알고 하는 행동이니까. 그렇죠. 아. 네. 양성애자로 보는 게 맞죠. 그리고 딸이 몇 살이었나요? 나이가 나이는 안 나오지. 소아성애자인지 궁금해서. 저 궁금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 이유를 보면 어느 정도 성년 결혼 정년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아, 왜냐면 왜냐면 네. 도망가가지고 로사 로가 네. 로다고 자가지고 애를 네. 애를 네.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네. 결혼 정년기셨죠. 뭐 그렇지. 네. 성년권을 하셨으니까. 네네. 근데 포인트는 예. 거기까지 가요. 하여튼 여기 힘드네 진짜. 네, 그래서. 네, 포인트는 그분들 그 사건을 볼 때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천사가 성으로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윤간이죠, 일종의. 남자가 네. 남자를 윤간하려고 하는 사건을 보면서 대표적인 타락으로 하는 건데. 네. 그럼 그 사건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 사건과 이제 닮아 있는 사건을 굳이 예를 든다면. 네. 다수의 남성이 한 여성 이쁘다는 이유로 성폭행하려고 하는 사건과 닮아 있느냐. 네. 하면은 동성애를 하고 있는 남남이 네. 법원에 찾아가서 저희 결혼하게 해주세요라는 장면과 닮아있느냐라고 본다면 전자의 장면과 훨씬 더 닮아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폭력, 성폭력.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폭력 그리고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 성적 네. 쾌락 추구 네. 이런 것들이 다 얽혀들어가 있는 장면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동성애 하나만 추출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지금 요 미국에서 이제 합헌이 되고 남자 또는 여자 같은 네. 동성이 우리 결혼하게 해주세요라는 그 동성애와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그 동성애는 좀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아, 그렇죠. 그 장면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그들은 양성애자였네 사실은. 그렇죠. 그쪽 분류를 하면 이제 양성애자죠. 네. 자기 어떤 정욕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양성애자뿐만 아니라 어떤 쾌락을 그렇죠. 그렇죠. 쾌락주의자들이 쾌락주의자의 네. 성향이 더 큰 거예요. 성적 자극이 되려면 뭐든 하실 수 있는 분들 라인에 속한 분들이죠. 네. 그렇죠. 네. 그 반대론자들이 얘기하는 요 사건은 사실 동성애 집회에서 지금 해야 될 얘기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홍대세교회에 가서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봐라. 지금 그 자기의 쾌락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지금 망조가 일어났는데 네. 사실 수많은 성폭행과 네. 이런 성적인 어떤 그 사건을 하고 있는 곳에서 얘기해야 되는 사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를 보자고요. 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에 네. 동성애가 죄인 것은 분명하죠. 네. 네. 그러나 진짜 큰 죄는 동성애만이 아니야.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계속 책망할 때 하나님이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핍박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야. 우상 숭배보다 큰 죄인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와 같은 급의 죄고 우상 숭배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더 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큰 죄는 가난하고 낮은 자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흥분하시는 거죠, 실은. 물론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지 않을 수는 없어. 네. 그리고 또 이런 측면이 있죠. 동성애가 망조의 현상이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러면 로마는 바로 망했어야 돼. 시작과 함께. 아, 동성애 그러네요. 성지였죠.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들은 메카였구나. 그러니까. 메카. 메카였구나. 로마의 황제들은 기본적으로 다 양성애자들이고 동성애자들이었어요. 근데 부흥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표현하냐, 그걸? 부흥이지, 부흥. 참나. 부흥이지. 여기가 지점지점 힘든 단어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충분히 동성애를 그렇게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로마는 강성 대국이 되었고, 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할 만큼 유럽을 제패했고, 그러다가 무너진 이유는 따로 있었죠. 그러니까, 물론 뭐 성경에서는, 그러면 로마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할 말은 없지만, 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 죄 때문에 멸망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상 숭배고 그 네.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겨봐 그러면 다 낮은 자들, 네. 가난한 자들 돕게 돼 있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네. 그러니까 그런 죄가 더 큰 죄일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동성애만이 아니라. 더 큰 죄, 더 많은 죄가 있는데 왜 네. 동성애만 가지고 뭐 이러는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지금 말한 첫 번째가 이제 이게 망조의 현상이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망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이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더 웃긴 건 사실은 100번 네. 양보해서 그게 망조의 현상이라고 해도 이게 최종 알람이다. 지금 경고등이 켜졌다. 네. 웽웽웽 거린다라고 하는데 네. 그럼 가서 동성애 집회만 못하게 하면 그냥 네. 그 경고등만 떼는 거지.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여러 가지 악한 흐름들이 있어서 심지어 네. 동성애까지 온 거다가 이제는 이게 최종 알람이라는 뜻인데 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이 한국 사회에 한국계 어떤 악한 흐름이 있는가가 갱신돼야 되는 부분인 거지. 거기에는 관심 없어요. 요 알람만 딱 끌려고 한다는 거죠, 그냥. 그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렇죠. 양보해서 그게 네. 맞다고 하더라도. 맞다고 해도 네. 이런 대응 방식이 맞냐라는 네.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종교고 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네. 결국 그 창조의 법을 따라서 그리고 창조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이 마치 인간 복제 네. 이런 문제와 같은 선상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영역 신적인 영역에 도전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이 문제를.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해요. 네. 그러나 지금 교회를 빗대어 보자면 교회를 네. 보자면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가 과연 이 동성애밖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어찌 보면은 교회가 아니야. 그렇죠. 뭐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다 돈을 섬기고 있잖아. 네. 만물을 섬기면서 자기들은 신앙인인 것처럼 해. 그러면서 동성애만 막 뭐라고 한단 말이야. 진짜 회개해야 될 건 내가 볼 때는 돈이에요. 돈을 섬기는 거 회개 안 하면 한국 교회는 희망 없어. 근데 거기다가 되고 지네들은 의인이고 동성애를 따질 때가 아니다 니들이 지금. 그러니까 지네들은 의인인데 이미 의인인데 네.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미. 아. 네. 그런데 동성애 저 나쁜 놈들 니네들 때문에 이제 세계가 망할 거야 이게 지구에 종말이 올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뭐랄까 너무.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잘 안 했던 이유이기도 하나 이거는 지금 양 목사님 개인의 의견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돈만 섬기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 저는, 그래 한국 교회 저는 아닙니다. 보니까 안 그런 교회가 거의 없어. 무슨 소리야? 저 우스갯소리로 저희 카타콤에서 이제 청년들끼리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우스갯소리로 이 지금 이 한국 교회의 동성애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리 동성애자분들이 다 교회로 몰려가서 11조를 내기 시작하면은 반대하던 그 구국파의 목사님들도 다음날 설교에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 됩니다라는 그들도 설교 제목이 이웃입니다. 이웃입니다가 올라올 것이다. 반대론자 이제 목사님의 교회 우리 애플 CEO가 팀쿡 그 동성애자잖아요. 그렇죠. 네, 네. 동성애자가 교회 등록을 하고 이제 11조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목사님께서 무지개 떡을 돌리시구나. 그럴 거다. 그러니까 무지개 떡이래.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거를 이제 비꼬는 거죠. 이제 그만큼 한국 교회는 지금 돈에 그러니까 돈만 충족이 되면은 이제 동성애도 별게 아닌 것처럼 될 거다라는 어떤 청년들의 어떤 뭐 그런 비꼬음과 어떤 풍자였어요. 진짜 문제를 모르고 있는 거네요. 네. 진짜 문제를. 네. 그러니까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바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니까 더 큰 죄가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 동성애도 죄고 많은 죄들이 우리에게 다 존재하죠. 네. 그러나 더 큰 죄는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섬기고 있는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자기들의 허물과 자기들의 죄는 보지 못하면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치 지구의 끝이 종말이 올 것처럼 좀 오면 좋겠다 주님이죠. 제 결론이 정말로 가끔 걸려요. 그러니까 그 뉴스앤조에 나왔던 기사를 쭉 읽었어요. 거기서 이제 다른 그 목사님께서 그 기사에 이제 인터뷰를 하셨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동성애랑 우상숭배 중 어떤 게 더 큰 죄냐. 우상숭배는 바로 그냥 이거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죄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우상숭배가 되면은 지금 뭐 당장 봉은사를 가던 매주 매주 수많은 곳에서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있는데 거길 가서 지금 뭐 뒤집어 없든 뭘 하든 해야지. 왜 지금 동성애는 뭐 성경에 보면은 뭐 한 다섯 번밖에 나오지도 않고 우상 숭배에 대한 거 수없이. 사실 돈도 우상 숭배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대의 우상 숭배는 다른 게 아니고 돈이죠. 네. 근데 그런 거에는 침묵하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동조하고 하고 있으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왜 얘기 안 하고 왜 무슨 뭐 동성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열을 올리는지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해. 느낌이 그걸 네? 그들이 약자고 힘이 없으니까 네. 그런 걸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누가 이용을 해요 그걸?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독교가 그걸 어떻게 이용을 하지 그거를? 그러니까 뭐 일단 이슈가 그쪽으로 하고 몰리잖아요. 그리고 마치 그게 이분법적으로 이거 아니면 이거다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걸 딱 쳐버리면 우린 정이다. 이런 느낌이 우린 깨끗하다. 네, 이런 느낌이 드니까 이걸 이용하는 느낌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있겠네. 이슈가 있으면. 네. 근데 좀 다른 지점에서는 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여기서 되게 심각한 죄라고 그러니까 죄이다 아니다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왜 동성애를 심각한 죄로 취급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네.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문이고 두 번째는 감정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감정. 그러니까는 네. 딱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동성애자를 보거나 네. 동성애라는 생각을 해도 어떤 되게 불편한 감정이 확 올라온다는 거죠. 네. 근데 그 불편한 감정을 자기 양심이라고 생각하고 네. 내 양심이 이 죄를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는 논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네요. 네, 그럴 수 있네요. 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 그건 뭐냐 하면 사람은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의 인간이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다른 상태의 인간을 보면 일정한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게 되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한센병 있으신 분들을 뵈면 네. 네, 네. 일반적으로 그분들을 딱 뵈면 내가 그분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안 가지려고 해도 불편해요. 이렇게 귀가 없으시거나 코가 네. 없으시거나 그런 분들을 보면 네, 네. 불편한 감정이 사실은 동성애자를 봤을 때 비슷한 불편한 감정이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교통사고 현장에 가서 네. 누군가 뭐 뼈가 드러나거나 네, 막 피가 흘리거나 이런 걸 봐도 그건 불편한 감정이 확 올라오는데 네, 네. 그거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상태를 봤을 때 올라오는 불편한 감정인데 네. 그걸 곧장 일정한 혐오감 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상대가 악해서 그런 것처럼이라고 끌려가는 그 논리는 사실 그 논리도 2000년 전에 써서 문둥병이라고 표현하고 그분들을 네. 굉장히 신에게 저주받았고 네가 뭔가 그렇죠. 열등한 네. 존재이고 이렇게 몰고 갔던 논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자기 양심이라고 자꾸 그걸 생각해서 그런 거거든요. 불편한 감정을 그쵸. 그게 뭐 신앙적인 양심이라든지 네, 그렇죠. 그런 내가 걸로 타고난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헷갈려 버리는 그렇죠.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시대에 따라서 어떤 시대에는 남자들이 힘이 많을 때는 여자가 마치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죄인 시대가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흑인이라는 사람 취급을 안 했고 흑인이라는 이유로 죄인인 시대도 있었고 네.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중세 시대에도 장애인이 태어나면은 그렇죠. 저주받은 그러니까 신에게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고 화형을 시켰거든요. 그게 지금 시대에 보면은 이거는 뭐 말이야. 이거 내가 봤을 때 그게 불편하다고 해서 그 모습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게 죄는 아닌데 그 시대에는 그렇게 신앙까지 덧씌워서 마녀상향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 있다. 예, 네,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신앙이 좋아서 그래. 하나님을 젊은 열심히 믿어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뭐든지 다. 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생각을 더군다나 이런 동성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종의 창조 섭리에 반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끌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니까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것은 저항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없애야 되는 거고. 네.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동성애는 후천적인 병이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천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후천적인 거예요, 이거 무조건. 그래서 100% 치료할 수가 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도사님? 일단 그 항문 섹스 자체가 문제라고 하면은 이성애자도 사실 있거든요. 그 항문 섹스로 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는 역시 다. 그러니까 네. 이성애자도 자극을 찾다 보면은 네. 항문 네. 섹스도 하는데. 네. 그 에이즈가 그냥 단지 그냥 그런 항문 섹스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하면은 네. 이성애자들도 네. 그 똑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이미 동성애가 뭐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에 대한 부분은 네. 일정 부분 이미 수십 년 전에 네. 뭐 정신학계가 됐든 심리학계가 됐든 네. 그게 문제라고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발표가 된 사항이잖아요. 네네. 그걸 이제 와가지고 뭐 의학이나 과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에이즈는 실제로 동성 간의 섹스 때문이 아니고 네. 그 에이즈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병이죠. 그리고 실제로 저 에이즈 학회 우리나라 네. 에이즈 학회 자료를 통계 자료를 봤는데요. 네. 그 남성과 남성의 항문 섹스로 생기는 에이즈 그 발병률보다 이성 간의 그 하는 발병률이 더 높아요. 높아요. 네. 6대 4 정도로. 네. 와, 이쪽으로는 탁월하구나 여기. 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논리는 조금 맞진 않다. 이거는 네, 오케이, 오케이.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레즈비언들은 네. 사정 행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에이즈로부터 가장 안전한 집단이 레즈비언 집단이거든요. 그럼 아. 레즈비언은 괜찮은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그 글을 올리고 나서 이제 댓글을 달려 이분이 이렇게 댓글 다셨길래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이 성경에 남색을 하지 말라고 명백한 죄인데 왜 그러냐고 그럼 여색은 안 나와 있으니까 그건 죄 아닌가요? 그랬더니 말장난치지 말아라. 말장난치지 말아라. 그러더라고. 아니 성경에 본인이 텍스트로 들이대셨으니까 나도 텍스트로 성경에는 여색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그러면 그거는 괜찮은 거 아닐까요? 그랬더니 막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 나랑 말장난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나 말장난 아니다 이렇게 해갖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뭐 아브라함도 와이프가 많았고 다윗도 많았고 다 네. 많았으니까 우리도 뭐 그래야 되는 거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바람 피면 돌로 쳐 죽여 그럼. 네. 아니, 그래서 그 동성애가 선천적인 부분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나눠야 되는 게 네. 동성애자라고 한 단어로 부를 게 아니라 일단은 네. 제일 일반적으로 성경에도 되게 심각한 죄라고 얘기하고 우리도 그건 너무나 죄고 그건 네. 우리도 심각한 죄라고 얘기하는 건 성적 자극을 추구하다가 네. 동성애적 성적 자극까지도 추구하고 양성애도 하고 그룹 네. 섹스도 하시고 다 하시는 분들이 한쪽이 네. 계시고 네. 한쪽이 그분들이 있고 두 번째 유형이 사실은 이분들이 되게 많은 경우가 네. 순수한 동성애자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경우가 더 많은데 네. 후천연적으로 어떤 사건을 경험한 경우 그래서 어린 시절 남자아이인데 입부장한 남자아이여서 남자에게 성적 희롱 혹은 폭행을 당했다든가 네. 여자인데 남자에게 네. 또 남자들이 문제죠. 그러니까 남자에게 성폭행을 달아서 남자에 대해서는 공포감 같은 게 생겨서 네. 어떤 애정감정이 생기지 않는 네. 그리고 네. 긍정적으로는 폐쇄된 집단 그러니까 여학교 같은 데서 네. 혹은 남학교인 경우도 있죠. 남학교 네. 같은 데나 여학교 같은 데서 이성과 좀 유사한 네. 동성에게 매력을 느껴서 연애를 네. 시작해봤는데 네. 그 경험, 그 긍정적인 경험 때문에 나중에도 그런 것들을 네. 사실 양성애자죠. 네. 추구하는 네. 이런 두 번째 어떤 과거의 사건의 경우가 있고 네. 첫 번째는 명백하게 죄고 네. 두 번째는 죄라고 부르기보다는 상처라고 분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상처. 네. 저 어린 시절 상처가 있어서 그런 네. 패턴을 갖게 된 부류가 있고 이제 세 번째로 표현하는 게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네. 저는 이거에 대해서 과학적 접근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동성애이면 현대사회는 아직도 되게 불편해요. 네. 근데 동성애가 아닌데 네. 내가 동성애가 선척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막 자기를 과장하고 포장할 이유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증언을 신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과거에 네. 특별한 사건이 없었으면 네. 자기가 굉장히 불편한 과정인데도 이성애면 자기도 편한데 네.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렇죠. 불편한 감사하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증언을 아니야 넌 그럴 리가 없어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아니, 여기는 지금 네. 아니야 너는 네. 분명히 뭔가 네. 사건이 있어. 세 번째 경우는 네. 세상에 샴쌍둥이도 태어나고 네. 여러 가지 장애를 갖고 태어나신 분이 있기 때문에 네. 내면적으로도 장애 아까 사이코패스 얘기했지만 내면적으로 일정한 장애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한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 특정 부분이 결여되거나 조금 좀 왜곡돼서 태어난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네.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이 세 번째 그냥 장애로 분류가 되죠. 네. 그러니까 두 번째랑 세 번째를 죄인으로 부르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렇죠. 동성애가 죄냐라고 얘기할 때 네. 동성애가 죄죠. 네. 그런데요 라고 얘기를 붙이는 이유는 네. 첫 번째 말했던 경우는 아 죄죠. 죄죠. 얘들을 좀 적당히 네. 좀 하라고 해야죠 진짜. 아 왜들 그래. 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정신 차려라고 얘기하는 그룹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상처가 있어서 치유가 안 됐는데 죄라고 규정하고 그 사람의 행동 조정만 하려고 해도 되는 문제인가 이게. 네. 네. 첫 번째는 장애인데 네. 장애가 있는 거면 본인이 사실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네. 이거를 치료해라. 라고만 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후천적이다, 치료해라, 네. 잘못됐다 이렇게만 얘기하기에는 너무 단선적인 접근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 나치가 네. 동성애를 바꾸려고 네. 막 고문도 하고 막 억지로 막 째고 막 그래봤는데 네. 안 됐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동성애는 100% 치료할 수 있고 본인이 다 치료했대요. 히틀러도 안 돼. 성령으로. 네, 성령으로. 그 분 나 그 안승기도 안승기도. 네, 네. 그분 페이스북에서 좀 억울로 끄시는 네. 분 계시는데 네, 중건용 고생. 자기가 치료 받았다. 아니 아니다. 치료 치료했다. 자기가 안수하면 다 치료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모르겠어. 이거를 동성애자들을 전도하려는 목적으로 얘기하신 건지 자기네 교회로 좀 이렇게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다 치료할 수. 이거는 진 이거야말로 저는 폭력적인 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시선이나 이런 게 싫어서 네. 동성애를 고치고 싶어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럼요. 엄청난 노력을 해요. 있죠. 예, 네. 뭐 정신과도 찾아가 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네. 많은 노력을 하지만 이게 쉽냐고요. 물론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처로 인해서 아 그렇죠. 두 번째는 두 번째 이렇게 상처로 인해서 이렇게 되신 분들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쾌락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아,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치유라는 표현보다는 절제에 가깝다. 그러니까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 저는 담배 끊는다고 얘기하는 표현을 안 믿거든요. 참고 사는 거지. 참고 사는 거다. 참고 사는 거지. 그 조절, 그 욕구 그렇죠. 조절을 눌러 조금 강도를 약게 하고 이제 절제할 수 있는 거를 좀 더 높여서 이제 그걸 절제하는 삶을 사는 거지. 이거 치료라고 네. 보기엔 제가 정말 어렵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마치 치료할 수 있는데 니들이 치료를 안 받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하는 게 오히려 저는 이게 폭력적인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신체적인 논리로 이제 말씀하시는 네. 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논리로 좀 넘어가 보자면은 이게 이제 약간 정신적인 논리라고 해야 될까, 감정적인 논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동성애 합법화가 되면은 뭐 차별 금지법 뭐 이런 것들이 되면은. 네. 길거리에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나타나고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동성애자가 될 거다. 그럴 확률이 높아진다.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뭐 목숨을 걸고 막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네. 자신의 아이들이 지켜야 되니까. 동성애자들을 보고 혼란을 빠질 거고 학교에서는 학문 섹스를 가르치게 될 거고 이런 논리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마디로 이제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면은 동성애자들이 더 많이 배출될 것이다라는 논리거든요. 저는 이 확률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높아지죠.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요. 3번 있으니까. 그 왜 아까 두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그 두 번째 분류. 그 어떤 어린 유년 시절이나 이제 살면서 어떤 상처로 인해서 이성상이 깨지면서 동성애가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뭐 저희도 알았던 그 형제인데 그 호주 형제였잖아요. 그 형제도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엄청난 학대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에 대한 남성상이 깨져버리니까 이제 왜곡이 돼서 이제 동성애가 된 케이스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입양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서는. 네,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고 동성애자 부부들한테 입양이 허용이 된다면은 그 입양이 됐을 때 그 아이가 보통 이제 엄마와 아빠를 보고 이제 그 성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네. 그게 깨지기 쉽기 때문에 스페인 같은 데에서는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네. 동성애자 부부의 아이들은 55%가 동성애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후천적인 걸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교육에 의한 거죠. 사실 이 확률과 이 논리는 사실 뭐 터무니 없거나 뭐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는 그럼요. 거죠. 네. 네. 그렇게 돼요, 사람은 당연히. 네.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논리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저는 오히려 동의해요. 왜냐하면 네. 아까 동성애자들을 비판했던 부분이 네. 그런 거거든요. 네. 대외적으로는 우리를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라는 식의 그런 거 하지만 네. 내부적으로는 제가 종교적으로 표현한 게 엄청난 포교 활동. 네. 이게 굉장히 확대되길 바라시고 개인적으로도 네. 난 이성애자야라고 한다고 딱 아, 그래 미안하다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사실. 네. 혹시 그런 게 없는지 점검해달라고 하고 약간 이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네. 약간 이런 문화나 스트림이 굉장히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걸 수용해야만 되는 사회 분위기가 안 되도록 싸워야 되는 부분은 저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네. 싸워야 되는 부분은 저는 있는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무식하게 싸우면 오히려 진다라는 거죠. 어. 네. 네. 사실 우리가 인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네.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존중받고 우리가 서로의 의견들을 존중받고 상대의 의견을 과도하게 메인스트림으로 삼지 않는 문화가 돼야 네. 그것도 우리가 절제를 시킬 수가 있지.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싸그리 없어버리려는 식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한번 뒤집어져 버리면 네, 네. 그런 진짜 네. 이 동성애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듯한 사회 분위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이미 동성애가 문제다라는 액센트를 취했기 때문에 네. 그 역의 논리가 들어와도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신앙적 신념과 그런 걸 존중해야 된다라는 분위기로 가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네. 거죠. 이런 비슷한 이제 그러니까 폭력적인 대응 방법이죠. 그쵸? 그러니까 좀 폭력적이고 좀 너무 강경한 이런 대응 방법 중에 예전에 이제 똑같은 케이스는 아닌데 우상 숭배에 관한 이런 폭력적인 사례가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전도회나 남전도회가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당군산을 당군상의 그렇죠. 목을 자른다든지 이런 방식은 물론 그 단군 신화가 성경과 반대되는 건 맞습니다. 네, 맞잖아요. 그거 뭐 그렇죠. 뭐 우상 숭배 맞아요. 네, 네, 그런데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막 교회가 막 나서서 초등학교에 당군상을 목을 자르러 다니, 그러니까 거의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런 수준의 대응 방법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없죠. 네. 네. 지금 또 어떤 한 그 그룹에서는 뭐 의병을 모으고 있어요. 동성애자들을 처단할 십자군을 모으고 있어요. 10만 양병설이야? 네. 뭐 어떻게 처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행동 지령이 있어요. 행동 지령이 있는데. 키워 축제나 이런 어떤 동성애자들의 어떤 집회 활동에 가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주로 게릴라 어떤 게릴라전이 좀 강하고 되게 일배스럽다. 이번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뭐 네 그렇죠 뭐 북측했던 분들 그분들이야? 모르겠어요. 그 같은 단체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응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 해봐야 될게요. 네. 네. 이 동성애 문제에서 대한민국에서 네. 이 동성애 문제를 들고 일어나야 할 종교와 그룹이 어디일까?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기독교만인가? 잘 보면은 유교예요, 유교. 아 그러네, 그러네 전통적으로 그렇지. 어머니와 아버지 그러니까,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네, 그러니까 유교주의자들이 지금 이걸 들고 일어나야 하는 상황인데 네. 그 사람들은 뒤에서 팔기 이렇게 딱 끼고 있고 네. 기독교인들만 나서 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대신 싸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교회 십자가 들고 가지 말고 당군상을 들고 가서 가서 거기서 항의를 하면 되겠다. 유교가 욕 먹게? 우린 욕 안 먹고.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을 좀 잘 해봐야 되는 거죠. 아까 목사님도 좋은 말씀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은 5년 전만 해도 네.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을 변호하고 방어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분위기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변호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가 역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포스트 모던한 시대에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상대주의적인 시대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교회가 지나치게 네. 정말 그렇게 무슨 뭐 혐오스러운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집회를 하고 해버리면 네. 우리가 갇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갇혀버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진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네. 안 그래도 힘든 판에 이 동성애 문제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네. 그런 지금 형국이 되어가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좀 봐요. 아, 이 대응 방법이 너무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도. 방식이 좀 바뀌어야. 네,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 카톡에 또는 카카오 스토리 네. 권사님 카톡이죠. 여기에 정말 허무맹랑한 극단에서도 더 극단으로 가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괴담 수준이죠. 거의 괴담 수준의 네. 이런 것도 좀 한번 왜냐면은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거 다 믿어요. 그 이야기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 설교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했다가 벌금 맞았다. 아 이제 차별법이 통과가 되면은 네네네. 이제 설교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은 네. 벌금을 내게 된다. 네. 그래서 이 설교하다 벌금 맞은 이야기는요. 네. 있었던 일이긴 해요. 영국에서. 네. 그러니까 토니 미아노 목사라는 네. 분인데 이분은 설교를 해서 벌금을 맞은 게 아니고요. 네. 공공장소에서 여럿이 모인 곳에서 아. 동성애를 혐오하는 발언을 해서 체포된 거죠. 예배가 아. 아니라? 네네. 이게 좀 왜곡이 됐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 그 신분이 목사였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그게 약간 설교로. 만약에 어떤 교회 안에서 네. 동일한 어떤 군중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네.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사건이었죠.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저도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상숭배가 죄다. 네. 라고 하면은 다른 종교에서 고소하나요? 그렇죠. 그렇지 않죠. 그런 거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너네들은 왜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왜 니들이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냐는 식으로 얘기하냐면서 뭐 고소해서 그렇게 설교했다고 때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도 종교 하나의 종교의 자유니까 그렇게 믿는 신념도. 사실 저는 예를 들면은 뭐 대중이잖아요. 대중들이 네. 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다르고 다 다양성이 있고 그들이 모여 있는 공간인데 네. 거기에서 어쨌든 언어적인 폭력을 가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네, 네. 가령 저 명동에서 이렇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네. 하시는 분들도 본인들은 굉장히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지만은 듣는 이들에게 폭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잖아요. 뭐 고성방가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다 집어 넣어야 돼요. 벌금 뭐 집어넣는 것까지는 아니고 이 부분은 동성애는 아니지만 좀 그 법원의 판례가 좀 있어요. 아, 네. 왜냐하면 제가 군에 있을 때 이단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네. 군 안에도 이제 이단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출판물을 만들어서 네. 배포를 했어요. 네. 이단의 자료에 대한 거. 그랬더니 이단 한 단체에서 이제 군을 상대로 고소를 했네. 실제 있었던 일인가요? 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뭐 이런 거겠네요. 네, 네, 네. 네. 그렇겠죠. 네.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론이? 글쎄요. 그때 이제 우리 군종이잖아요. 네. 졌어요. 법적으로는. 교회가 쪽이 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에 설교였다. 네. 네. 목사로서 자신의 신앙에 대한 것을 신념을 말하는 설교였으면 네. 그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 네. 이것이 출판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불특정 다수에게 갈 수도 네네. 있는 거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이것이 법적으로 이제 패소를 했죠. 명예훼손 뭐 이렇게 비슷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논리네요. 아까 그 영국 논리처럼 이게 같은 신념을 가지고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 얘기를 하는 것과 이게 출판물로 만들어져서 불특정 다수에게 뿌려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그거는 다른 문제네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라고 네. 보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 만약에 우리도 이게 통과가 된다면 그러니까 어떤 출판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저촉이 될 것이고 그러나 교회에서 목사가 자기의 신념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은 그건 누구도 뭐 터치할 수 없다.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종교의 자유니까. 그렇죠. 네. 자유니까.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았나요? 저기 그 주례. 네. 동성애자들 주례를 거부했다고 해서 벌금을 맞았다. 근데 미국의 그 아이다호의 맵 목사라는 분인데요. 부부가 같이 운영을 하나 봐요. 네. 근데 동성 커플을 주례하는 것을 거부해가지고 180일 투옥되고 $1,000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180일 6개월이에요? 그렇죠. 6개월 징역에 100만 원 100만 원 정도 네, 벌금. 사실인가요? 이 부분은 사실인데요. 네. 사실인데 이 목사님이 그냥 평범하게 교회에서 이렇게 누가 청년부에서 와가지고 주례 서주 그런 분이 아니고요. 네. 이 결혼식을 영리로 운영을 하는 단체에서. 아니 미국은 원래 교회에서 그 주례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하면 길 가다 눈 맞잖아. 그럼 아무데나 교회 가가지고 결혼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만 해주는 교회들이 있어요. 직업 주례사. 네, 그렇지. 이분은 직업인 거죠. 그래서 뭐 10년 동안 3만 5천 건의 결혼식을 집도한 단체였던 거예요. 엄청 큰 단체. 본인은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사업을 한 거고 네. 이 사업이라는 것은 대중들에게 마찬가지로 네. 와가지고 자기 어떤 영리를 취하는 건데 네. 그게 자기 신념이라는 이유로 거부해버린 거죠. 그래서 네. 벌금 받은 거죠. 네. 사업 때문에 그런 거죠. 비슷한 맥락인데 꽃 꽃을 파는데 동성애자라 그래서 이렇게 안 판다고 해서 벌금을 받게 됐는데 마찬가지인 거죠.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네. 사업을 하는 건데 그 자기 신념이라는 이유로 한다 그러면 차라리 그럼 뭐 기독교 백화점에서 하든지 만약에 그런 거죠. 기독교 백화점에서 와가지고 뭐 스님이 와가지고 뭐 거부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아니에요. 스님이 성경 좀 읽어보려고 기독교 백화점에서 가령 네.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팔아야지. 기독교 백화점에 스님이 와가지고 시주를 이렇게 똑똑똑똑 하면서 했는데 네. 아 여기는 기독교니까 네. 다른 데로 가주세요 하면은 뭐 그건 모르겠지만은 네. 그냥 자기가 뭐 이렇게 꽃을 사러 왔는데 네. 뭐 동성애자라 그래가지고 뭐 자기 영리 사업을 하는 분이 네. 막아버리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이유로 벌금 받은 거죠. 이거는 종교적인 탄압이 아니고요. 저희 우리나라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택시를 운영을 한다고 제가 개인 택시를 하는데 네. 동성애 커플이 막 쪽쪽 빨고 있다가 저를 세웠어요. 나는 동성애는 태우지 않습니다. 이러면은 승차 거부로 벌금 내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종교적인 탄압이 아니고요. 이거는 소비자 보호법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공정거래법 위 아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영리 사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소비자를 누구나 공평하게 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안 지켜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게 뭐 개인적인 신앙이 된 거 그 사람 문제인 거고 미국 법원이 판단하기에는 아니 소비자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네. 게이로 보는 게 아니고 뭐 레즈비언으로 보는 게 아니고 소비자가 가서 나는 소비 활동을 못 하게 됐으니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차별한 거를 그 세상적인 법으로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네네. 한 거거든요. 네. 이거는 뭐 종교 탄압은 아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마치 종교 탄압인 것처럼 또 이것도 교묘하게 옹호자들이 어떤 그 교묘한 프레임을 또 여기에 씌운 거예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네, 네. 이거는 그래도 좀 불편해 할 수 있겠다. 제가 볼 때는. 왜냐면 기존의 성도들이, 신앙인들이. 네. 왜냐면 우리는 그 나라, 우리의 어떤 그 민족성이나 이렇게 동양의 구성 자체가. 네. 이성이라기보다는 약간 감성의 이렇게 감성적인 네. 그 기초에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제가 볼 땐 거부하기가 쉬워. 내가 크리스찬인데 네. 동성애 커플이 와가지고 꽃 산다고 하면 그거 이상하잖아 일단. 그러니까 안 팔고 싶을 거라고 크리스찬으로서. 왜 안 팔지? 난 팔 것 같은데. 돈 벌자고 하는 건데. 근데 그러니까 그 꽃이 한 1억 정도 돼. 1억 원어치 사주겠대. 저는 양쪽 네. 뭐 여기는 뭐 양쪽 입장을 다 이해하는데 네. 약간 좀 다른 비유로 하면 네. 난 굉장히 뭐 진보적인 사람이에요. 난 정의당원이야.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에요. 네. 근데 네. 내가 어떤 뭐 행사를 진행하는 회사를 해요. 네. 근데 뭐 이전 이명박 정부 무슨 기념회 같은 걸 한다. 네. 네. 근데 니네가 제일 잘하는 회사니까 니네 회사에서 진행을 하라. 네. 근데 나는 그건 못하겠다. 네. 라고 했을 때 네. 우리나라는 이거 약간 존중되는 분위기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이거에 대해서 소비자 권리 막 이렇게 하는 분위기는 또 아니어서. 그렇죠. 근데 그게 걸면은 걸릴 수는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네가 나 하기 싫다고 그러지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럴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한국 정서에서는 뭐 지금 만약에 그 법이 도입된다면 네. 우리나라 일반적인 정서에서도 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또 하나 있고 네. 뭐 반대로 얘기하면 아, 난 기본적인 논리는 그거잖아요. 불의에 동참하지 않겠다. 네. 네. 기독교인들에게 불의에 동참하지 않겠는데 네. 그러면 왜 그 회사를 계속 다니는가. 네. 되게 불의한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불의한 사회적 불의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하는 것들에 있어서 네. 사실 교회가 당장 그만둬라. 네. 그 기업이 건강 구조가 아니다. 네. 착취적 기업이다. 네. 당장 그만둬라. 네. 네가 하고 있는 그 직업이 안 좋은 직업이다. 네. 당장 그만둬라. 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은데 네. 유난히 또 여기서 그렇죠. 그렇죠. 유난히 또 여기서만 그걸 발동하는지. 참고로 지금 이 방송 녹음하고 있는 이 테이블 위에 그렇죠. 맥북 프로가 세 대가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아 이거 맥북 아니에요? 아 그래요? LG 거예요? 그 착취하는 그 대기업에 양 목사님이 지금 다니시고 계시는데 시끄럽게.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이야기한 거하고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창조의 법을 지켜야 된다, 네. 보존해야 한다라고 네. 하는 어떤 그 논리와 또 동양적인 감성 네. 이것과 이렇게 딱 연결이 돼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될 거 문제가 될 소지들이 있다고 봐요. 네. 만약에 실제로 미국처럼 판매를 거부했어, 그러면 그 동성애자들은 법에 호소를 할 것이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신 어떤 정당의 뭐 이런 것과 달리.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소수고 피해자라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뭐 법에 호소를 하면 이건 뭐 또 그 차별할 수 없으니까. 네. 네. 교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인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법적으로 걸려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예민하고 미국과는 달리 좀 그러니까 더 우리에게 더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 뭐 전 물건을 안 판다는 거는 참 이해가 안 가고요. 꽃을 안 팔았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네. 네. 미국 서양 사람들은 이성적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뭐 그건 그거 이건 이거 돼. 네. 근데 우리는 내가 얘기했잖아. 항상 동양은 우리 마누라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떤 그 감성적인 논리에 의해서 네.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동성애자들도 굳이 네. 꽃 사러 와가지고 네. 이렇게 쪽쪽 빨면서 꽃을 사고 그래. 그냥 사면 되지. 일부러 그러는 거야. 네. 자, 돈 벌려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뭐 옹호론자들의 논리도 알아보고. 반대론자들의 논리도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이제 차별법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해외 사례에 대해서 좀 다 알아봤는데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21세기 지금 2015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 동성애를 어떻게 우리가 이 대처해야 될 자세, 이 이야기를 하고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결론이라면 결론이겠어요. 우리 오늘 방송의 결론이면 결론인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동성애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성경적인 방법일까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실은 이 동성애를 시즌 1에서 하려고 했었어요. 네. 했었죠. 네, 다루려고 했다가, 제가 이제 보는 이제 견해는, 세 가지. 아까 목사님도 얘기하셨는데. 네. 철저하게 저도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거든요. 네. 제가 뭐 동성애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막 관심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보니까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이 세 가지로 나누지 않으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그냥 딱 동성애 하나로 네. 싸잡아서 뭘 말을 하거나 대처를 네. 할 수는 없다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하면 답이 안 나와. 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그때 하려다가 네. 얘기 이거 하자 했더니 뭐 김 PD가 아 목사님 그 장애라고 이야기했다가는 또 뭐 난리 날 것 같다고. 뭐. 네. 그런데 시즌 1 때는 지금처럼 분위기가 어그로 끌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아껴두자. 저도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 장애처럼 선천적인 장애처럼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본인들도 되게 힘들어 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제가 바로 어제 네. 우리 이제 회사에서 이제 식사를 하다가 자기네 교회 다니는 그 청년 하나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남자인데 동성애적인 성향이 있는 거예요. 네. 자, 이 사람 생각해봐요. 신앙이 있어. 네. 자, 자기가 죄라는 거 알까 모를까? 죄라고 하니까 알겠죠. 아니, 이거는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졌다는 것 자체를 죄라는 걸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네. 자기가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 그러니까 거기다가 대놓고 너 무슨 뭐 죄인이 이러면요. 그런 사람들은요. 나가서 자살해요. 죽으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진짜로. 정말 그 살인행위까지 될 수 있겠네. 네. 그러니까 지나치게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거의 간접 살인과 다름이 없는 거죠. 네. 그만큼의 폭력적으로 네. 다가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네. 그리고 또 후천적으로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것처럼 자 그런 분들 한 두 분 본 것 같아요 제가 후천적으로 성향을 갖게 된 분들 상처로 인해서 네, 네. 대부분 정말 그 남성성이 깨어지면서 인생 자체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야 많아요 그런 분들이 네 그것 때문에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그 사람들도 힘들어 그 사람들도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죄라는 거 알거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조금만 정신을 놓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호빠에 가서 앉아있대. 게이빠, 게이빠. 게이빠인지 뭔지 아무튼. 호빠는 이제 여자가 이제. 아무튼 알아서 정확히 좋겠다. 잘 모르시는 게 좋아요. 가르치셔, 자꾸. 아, 그러네. 게이빠네. 아,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도 신앙도 필요하고 인권도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을 치유의 대상으로만 봐서도 안 된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그룹에 대해서도. 그러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가 안 되고 왜냐하면 네. 그분들을 삶 자체도 되게 힘들어요. 네. 늘 이렇게 죄책감 속에 살아가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성향이 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교회가 어찌 보면 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네. 그런 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또 복음으로 회복되도록 네. 마치 그 육체의 가시처럼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우리 모두가 육체의 가시가 있다. 네. 그리고 죄성이 있어서 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싶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하고 주님 안에 이렇게 깨어 있고 주님께 잘 붙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좀 견딜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렇게 하다가 또 예를 들어서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어. 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언제 맨날 정신 바짝 차리고 살 거야.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 네.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고. 네. 그런 은혜까지 저는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가 이제 품어줘야 되고. 네. 그 상처를 씻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대상이지. 그렇죠. 너네들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가 되고 있다. 네. 그럼 니들 회개해라 하면서 막 정죄하면서 그렇게 볼 수, 하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 동성애자들은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동성애자들은 네. 신앙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니네들은 구원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말과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네.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올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수적인 그 반대론자들이 더 심하게 표현하고 동성애자들 더 죄악시 여길수록 동성애자들은 점점 교회를 다 떠나가고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정말 구원의 기회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우리는 뭐라고. 우리 다 똑같은 죄인인데. 네. 자, 이제 그런데 세 번째의 부류. 그러니까 그 쾌락을 구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의 동성애. 이거는 진짜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여러 자극, 그러니까 자극이 뭐 단계가 있다면은 많은 자극 단계를 거쳐서 네. 이제 동성애 또는 수간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류들은 정말 이거는 기독교가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상황이긴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참 시대가 악해져 가고 있으니까. 네. 사람들이 쾌락만 구하고 쾌락을 찾고. 네. 그런데 그 쾌락 안에 진짜 쾌락이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때뿐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들에게 그 진정한 쾌락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진정한 기쁨이. 네. 그러니까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서. 네. 물론 뭐 보여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막 바로 회개하진 않겠지. 네. 뭐 이거다 하고 바로 오진 않겠지.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이 이것이고 복음 안에 있는 기쁨, 진리 안에 있는 기쁨이 이것입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독교가 이제 거기까지 가야 이 사람들이 아 그래 세상의 모든 건 다 덧없는 거야 하면서 회개할 기회라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나는 가져가고 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그 사람들에게 그 회개를 촉구할 필요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반대하고 하는 것도 전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네. 필요해요. 네. 그러나 지혜롭게.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만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관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네. 그러니까 주목하고 있죠. 네. 그러고 있는데 바보 같은 작전을 써서 편을 다 잃어버려 우리는. 네.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하지만 좀 더 지혜롭게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던한 사회이기 때문에 좀 더 지혜롭게 지혜로운 방법으로 선포하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지혜로운 방법은 이제 뭐 영악하게 영민하게 하라는 게 아니고 존중이 담겨져야 있다는 얘기를 좀 더 덧붙여서 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우리 김 목사님은 뭐 어떻게 이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기독교인들에게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특별한 죄로 생각하는 접근을 좀 버려야 될 것 같고 네. 이것만 해결하면 되는 특별한 죄라고 생각하는 순간 경고등만 떼는 네. 네. 그렇게 되는 순간 특별한 방법이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아, 그때부터는 네. 무슨 짓이든 해서 이걸 막아야 된다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특별한 죄라는 인식이 먼저 좀 사라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네. 두 번째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 분류로 나눠서 네. 쾌락주의적인 사람한테는 하지만 동성애적 쾌락이 아니라 한국 사회 쾌락주의적 이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랑 좀 싸우는 게 필요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에는 싸울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큰 흐름에서 왜 그런지 알아? 왜요? 예수 믿으면서 다 지네들도 그 짓까지 하고 있거든. 극단적이시네. 두 번째는 너무 많아. 두 번째는 좀 더 치유적 접근이 확실히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전 장애적 태어날 때부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어떤 네. 식의 좀 있을까요? 장애나 치유라고 할 때는 네. 장애가 극복되지 않았고 치유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당장 정죄하는 건 전 되게 무리라고 생각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현재적 상태에서 그러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교회가 조금 더 관대한 태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네. 교회 진입할 수 있는 것처럼 하기보단 그 문제를 가지고도 교회 공동체 혹은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공격당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세 번째는 그러니까 저는 이 시민사회라는 게 굉장히 기독교한테 유리한 사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독교 특성상 오히려 우리가 훨씬 더 박해받기 좋은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되게 확장성을 가지려고 하는 종교고 네. 우리만 옳다라고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네. 시민사회라는 구조 속에서 우리 의견도 한번 들어봐주고 우리도 존중해달라라는 네. 속에서 우리가 참여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종교인데 그렇죠. 우리가 이 시민사회 틀을 무시하고 우리가 지금 다수라고 해서 네. 우리가 지금 다수라고 해서 이렇게 술을 이용한 네. 폭력적인 방법 혹은 그 힘을 이용한 방법들로 해서 법적 제약을 가하려고 하면 20, 30년 뒤에 기독교인들 줄어들어서 우리 아들 손자 취업하려고 그러는데 너 개독교구나 이래서 그렇게 될 세상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때 네. 우리가 되게 할 말이 없어지는 거라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 시민사회를 존중하는 선에서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 네, 네. 그러니까 말씀했던 것처럼 시청 앞에서 그들이 집회하는 것 자체를 가서 무산시키려고 하기에 네. 시청 앞에서 집회가 보시면 별의별 집회가 다 있어요. 기독교 집회도 있고 네. 기도회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종교가 다른 사람들 보기엔 되게 불편한 행동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도 참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한국 사회에 기독교인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존중해야 되니까. 네, 존중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뛰어들어서 오늘 행사를 무산시켰다고 희열을 느꼈다가는 그렇죠. 네, 나중에 우리가 더 큰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걸 훈련을 했어요. 우리는 다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에서 제일 큰 죄는 우상숭배잖아요. 네. 우리는 이젠 더 이상 그런 거 안, 뭐, 봉은사에서 찬양하고, 뭐, 장승, 짜루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건 아니라는 나죠.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이미. 얼마 전에 예. 그 어떤 선교단체에서 땅 밟기 한번 했다가 난리 났죠. 난리 났잖아요. 네. 근데 그것처럼 내가 저걸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시민사회 틀 속에서 네, 네. 불교 사람들이 틀렸다고 생각하더라도 대화를 하고 존중을 하고 네.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을 소통해 나가는 방식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게 동성애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 얘들은 결국은 불교는 세 보이고 동성애는 약해 보이니까 저쪽은 시민사회적 태도를 태우시하면서 이 새끼들은 쥐어패려고 하는 거면 그러면 누가 봐도 우리가 승격이 들어온 애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왠지 있으니까. 강자들한테는 그렇고 약자한테는 되는 거잖아요. 막 으름장 놓고 이런 그림이 펼쳐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동성애 지지하신 분들한테도 제 생각은 네. 하나는 나는 너무 선하고 니들은 되게 악하다라고 하기엔 네. 굉장히 대기업들이나 쓰는 구조들을 갖고 가고 계세요. 네. 사실 세 번째 분류가 동성애 전체에서 아주 다수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러신 분들이. 네. 근데도 오히려 다수는 두 번째와 첫 번째인데도 네. 세 번째가 마치 제일 그런 것이냐. 우리가 다 그렇냐. 네. 무슨 대기업 광고하듯이. 네. 우리는 아주 좋은 점을 굉장히 크게 포장하는 기업 광고처럼 네. 그렇게 홍보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악으로 규정하고 없애려고 하시고 네. 그러면서도 자기는 되게 의롭다고 생각하시는 건 일종의 나르시즘이라고 생각하고 네. 추구하시는 것 자체가 원래 모토인 것처럼 네. 인권운동이라는 말답게 네. 우리가 인간으로서 성적 취향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네. 하면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고 사회적 편견 때문에 힘들다라고 네.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할 때 오히려 시민사회 틀 속에서 서로 네. 안정감 있게 살아가고 그리고 그 틀 속에서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네. 소통하는 가운데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없애려고 하면 네. 결국은 큰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서로 손해예요. 서로. 네, 그렇죠. 네, 서로 손해가 되는 네, 네. 것밖에 없어요. 후방주의 신학의 창시자 우리 신도사님. 예, 네, 어떻게 마지막 결론 어떤 의견이십니까? 앞에서 두 목사님이 이렇게 주옥 같은 말들을 쏟아냈는데 네. 나한테 후방주의를 던지면서 마무리해야 되니까. 네. 넌 살아나봐. 그 시대가 변하면 네. 많은 게 변하잖아요. 문화가 변하잖아요. 네. 뭐 음식 같은 것도 변하고 네. 뭐 성윤리 이런 것도 변하는 것 같아요. 네. 결혼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죠. 네. 지금 교회가 그 율법적인 부분에서 구약에서 네. 굉장히 많은 율법들이 있어요. 뭐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몇 개만 쏙 뽑아가지고 네. 막 그렇게 이 그 피를 토하는 네.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본주의자적. 네. 그래서 뭐 그 돼지고기 안 먹고 네. 뭐 살인자는 돌로 쳐 죽이고 네. 뭐 이렇게 뭐 강간당한 자도 쳐 죽이고 네. 구약에 나오는 그 율법들을 지금 교회에서 다 지키면 네. 인정. 인정해 줄게요. 네. 몇 개만 쏙쏙 뽑아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자유민주주의 사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라는 것은 타인의 권리까지인 것 같아요. 거기 넘어서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거는 교회도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 안에 있는 동안에는 그거는 마찬가지다. 네, 지켜줘야 된다. 네. 네. 저는 오늘 이 동성애 특집 저희가 46회입니다. 네. 이제 동성애 특집 제목이 제가 지은 제목이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요걸로 했어요. 그래서 뭐 제 결론은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가늠한 여인을 감싸주었던 예수님처럼 네. 우리 지금 크리스천들이 그런 스탠스를 취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거든요. 저는 그 성경 본문이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동성애 이 문제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 뭐 토라에 보면은 명백한 죄인이고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죄인이 맞잖아요. 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성경대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고요. 네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여자 가늠한 여인을 감싸 주셨죠. 먼저 죄인이지만 네. 죄가 아니라고 하신 적은 없잖아요. 감싸 주시고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될 거라고 생각 들었거든요. 야 던지지 마. 니들은 죄인 아니야. 던지지 마라고 얘기를 하셨어야 됐는데 희한하게도 던지라고 얘기하시죠 돌을. 대신 죄 없는 자가 먼저 던지라고 그러죠. 그건 것 같아요. 이 가늠한 여인도 죄인이지만 니들도 다 죄인 아니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마치 의인인 척, 의로운 척 네.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좀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도 다 죄인인데 이렇게 네.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는 거는 어떤 과격한 행동인 거잖아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 지금 성소수자들을 향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돌아가고 나서 또 여인한테도 얘기하죠. 다시는 이같이 죄를 짓지 말라고. 네. 그래서 오늘 주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딱 우리 주제의 결론으로 이 본문이 딱 맞지 않을까. 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마음에는 어떤 기본적인 사랑이 베이스로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제목은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예, 이걸로 했습니다. 네. 뭐 이 방송이 올라가고 나서요. 양조한테 다 가일 것 같은. 욕만 무지하게 먹는 네, 거야. 참. 좋게 생각해. 사실. 양쪽에서 사랑할 수도 있어. 사실, 득이 없는 방송이라고 이미 생각했고요. 그래서 나를 섭외하셨고. 네. 네. 그래도 방패가, 한쪽 방패라도 있어야 되겠다. 캡틴 아메리카예요, 지금. 네. 아, 네. 그래서. 나를 빼지 그랬어. 살겠다고. 아, 그러신 게 어딨어요. 같이 가셔야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뭐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일단은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너무 더 극단적으로 치닫는 거를 좀 한번 우리가 한번 메시지를 던져보자라는 네, 생각으로 네, 했고요. 원래 좀 기독교 방송이 어떤 주제에 뭘 하든지 간에 네. 하나의 결론만 내면은 다 통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랑하자 그러면요. 네. 이상한 주제여도 네. 결론 나와요. 네. 오늘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하자로. 네. 네. 그러니까 그들도 네. 사랑해야 될 네. 대상이고 그 사랑도 잘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네. 아 일단 저희 우리 반대편에 계신 분들 잠시 돌 좀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또 옹호하시는 분들도 그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또 들고 있는 돌도 좀 내려놓으시고 네, 우리가 예수님처럼 역시 사랑이 최고야. 결론 내릴 때는 사랑이 사랑만한 게 없어. 깔끔하네. 우리 다 사랑합시다. 네. 아, 뭐 더 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 김 목사님 처음 오셨고 또 저희 처음 보는데 네. 방송도 처음 하셨고 예. 소감. 뭐 소감 어떠신가요? 아, 세 분 되게 자연스럽게 잘하시는데 네. 제가 방해된 건 아닌가 좀 아, 잘하셨어요. 네. 저 처음 하시는 분들 치고는 기대 이상.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보통 이상. 네. 하여튼 저는 되게 한 중반부터는 되게 재밌었어요. 네. 처음엔 좀 불편하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단어가 가끔 걸리긴 했는데 욕해가지고. 자, 근데 삐쳐도 됩니다. 아, 네. 그래요? 네. 네. 전체적으로 저한테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네. 네. 신도사님 어떠셨어요 오늘? 일단 욕한 거 죄송하고요. 네. 아까 그러니까 저는 그들이 뭐 이렇게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네. 뭐 이렇게 뭐 이렇쿵 저렇쿵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어찌됐든 뭐 성향을 떠나가지고 그 전에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저한테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끼가 있으신가 보네. 네, 사랑하지만 네, 괜찮습니다. 뭔가 그게 있나 봐. 끼가 있나 봐. 네. 자, 양 목사님 오늘 녹음 어떠셨나요? 제가 이제 항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저 스스로도 생각을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요양으로 내 말을 잘 듣고 들어라. 그래서 네. 마음을 넓혀라.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마음을 넓히라. 네.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을 넓힐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대처라기보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네. 좀 우리 스스로가 좀 마음을 넓히고 너무 지나치게 막 그 흥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네. 흥분해서 되는 게 아니고 흥분하면 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지혜롭게 좀 해 가야 될 상황이 아닌가. 네. 네. 뭐 조금 그 저희 내복단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사실 이쪽 저쪽 편이 아니신 분들 많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이 상황 자체가 누구 말이 맞는 건지 혼란스러운 뭐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좀 오늘 방송이 좀 도움이 되셨기를 네. 그리고 네. 옹호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조금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않게 되는 방송이었으면 좋겠고 또 극적 네. 반대하시는 분들도 약간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조금 좀 더 서로 한 발자국씩 좀 가까워지는 네. 그런 방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Got me questioning. dropping bombs. Chemical gases filling lungs of little ones with ongoing suffering. As the youth are young, so ask yourself, is the loving really gone? So I could ask myself, really what is going wrong in this world that we living in? People keep on giving in, making wrong decisions, only visions of them dividends. Not respecting each other, denying thy brother. A war's going on, but the reason's undercover. The truth is kept secret, it's swept under the rug. If you never know truth, then you never know love. What's the love, y'all? Come on. Where's the truth, y'all? Come on, I don't know. Oh, where's the love, y'all? People killing, people dying, children hurting, hitting and crying. When you practice what you preach, and what you turn the other cheek. Father, Father, Father, help us. Send some guidance from above. These people got me questioning. Where is the love? Where is the love? Where is the love? Where is the love? The love, the love. I feel the weight of the world on my shoulder. As I'm getting older, your people get colder. Most of us only care about money making. Selfishness got us following the wrong direction. Wrong information always shown by the media. Negative images is the main criteria. Infecting the young minds faster than bacteria. Kids wanna act like what they see in the cinemas, yeah. Whatever happened to the values of humanity? Whatever happened to the fairness and equality? Instead of spreading love, we're spreading animosity. Lack of understanding leading us away from unity. That's the reason why sometimes I'm feeling under. That's the reason why sometimes I'm feeling down. It's no wonder why sometimes I'm feeling under. Gotta keep my faith alive till love is found. People killing, people dying, children hurting, hitting, crying. When you practice what you preach, what you turn the other cheek. Father, Father,